할렐루야. 아멘.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 미쳐봅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3주 동안 좀 미친 짓을 했죠. 구약을 3주 동안 어떻게 읽냐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읽을 수 있더라. 그래서 더 이상 이게 미친 짓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었고요. 구약은 거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이, 이 구약이 읽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 삶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구약 읽기가 좀 어려우셨던 분들은 이번에 말씀의 삶에 이제 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접하다 보면은, 아, 이 구약이 읽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또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정말 알 수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면서 이렇게 신약으로 넘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삶을 공부하다 보면 그냥 술술술 훑어나갔던 지난 새벽 기도의 말씀이 이제는 좀 더 명확하게 깊이 있게 이제 들어가면서 말씀을 더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 시간도 오픈했던 이유가 우리 또 자매님들이 함께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허락하려고 그렇게 아침 시간도 오픈했으니까, 집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나오셔서 말씀 듣고 함께 주님 앞에 또 삶을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 우리의 경건이 살아납니다. 타협하니까 경건이 죽는 거예요. 타협하니까 영이 죽는 거예요.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절대 진리라고 믿고 이 말씀대로 내 삶을 조정해 가니까, 다시 말해서 순종해 가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질까?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릴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절대 진리로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잡으면 힘이 생깁니다. 근육이 생깁니다.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뛰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면 주님 앞에서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더 듣고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이제는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절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처럼 왔던 모든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모든 우상들은 가짜입니다. 예수님만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생명의 빛을 이제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항상 위험합니다. 위험의 여지가 있습니다. 위험의 소지가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또 어둠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있다가 갑자기 정전이 돼서 밤에 정전이 되면 아주 깜깜해지는 그런 정전이 되는 경험을 한두 번 정도 하셨을 줄 압니다. 근데 그게 잠시 정전된 것은 괜찮은데 이게 지속되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머릿속에서 내가 flashlight을 어디다 뒀지? 이제 찾기 시작하죠. 혹시 성령은 어딨지? 이제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찾으면서 그 어둠 속을 헤치면서 가는데 이제 감각으로 가야 됩니다. 어디가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 감각 더듬어가면서 감각으로 가요. 그러다가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겨우 찾아서 불을 켜지만은 생활에 불편합니다. 빛 가운데 있었을 때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다 보였기 때문에 장애물도 피해가고, 그리고 내가 쉬고 싶으면 쉬고 어디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빛 가운데 있었을 때는 내가 어디 있었어도 내가 무엇이 위험한지 뭐가 안전한지를 알기 때문에 어디 앉아 있어도 어디에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둠 가운데는 아무리 앉아 있어도 불안합니다. 아무리 편하게 누워 있어도 불안합니다. 이게 빛과 어둠의 차이예요. 우리 인생을 가만 보십시다. 해가 떨어져서 어둠이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지나갑니까? 계획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말썽을 피웁니다. 자녀만 말썽 피우는 줄 알았는데 남편도 말썽을 피웁니다. 아내도 말썽을 피우고 가족도 말썽을 피우고 목장을 잘해보려고 했는데 목장 식구들이 말썽을 피우고 또 진정됐다 했더니 또 다른 목장 식구가 말썽을 피우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보가 들어오면 이제 살만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었고 그래서 바꿔보자 해서 바꿔봤더니 다른 정보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게 다 어두움의 분위기입니다. 불편합니다.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이렇게 크게 작게 어둠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빛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빛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밝은 빛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걸 의롭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정의롭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으로 할 수도 있고 아무튼 빛된 삶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단호하고 이렇게 간결하고 명료하게 말씀한 신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간결하고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나의 고민은 내가 짊어져야 되고 나의 인생의 고통은 내 인생이 짊어져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인생을 고달프게 살아왔던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비로소 다리를 쭉 펴고 잠을 주무실 수 있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어쩌면 모태신앙에서 태어나자마자 크리스천이 되신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깨달아지잖아요. 나에게는 이제 든든함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야 되는데 나에게 삶의 인생을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을 계획해 주신 분이 있다는 그 든든함이 있습니다. 그 든든함 때문에 간증을 합니다. 얼굴이 밝아집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의아해요. 이제 믿는 분들이 아, 나도 저렇게 죽어가겠구나. 이게 굉장히 비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비정상적인 교회 모습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버젓이 이 땅 가운데 교회 모습이 변해가고 있는 모습에 가슴이 아픈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원수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원수가 있어요. 원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원수만 있는 교회는 고통을 당해요. 그 능력을 체험한,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한 교회는 얼굴의 빛이 밝아집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어둠을 걷어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을 걷어내신 분이에요. 걷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어둠 가운데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예수님으로도 안 되라고 단정 지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뭐 교회까지 온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안 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게 우리 안에 그 말이 전혀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세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단정 짓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이다.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 빛을 경험한다.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진리일진데 우리가 이 진리를 어떻게 감히 거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영적인 힘이 생길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은 진리라고 붙잡고 있었는데 눈이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13절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 얘기,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드라마 성경을 읽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막 마음이 와닿지 않아요?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당신 스스로 증언하는데 그 증언이 자기 말이지 누가 그걸 참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덤비는 거예요. 막 증인은 두 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우리 현대 가운데 참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명이 되신 것에 대해서 이미 수많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기적과 사람들을 사랑하신 역사를 통해서 이미 사람들은 많은 소문을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한테는 기적이 일어나지만 나한테는 안 일어날 수 있어. 소망하지만은 안 일어날 거야 하면서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크리스, 그러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가 불신앙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믿는다고 고백은 하긴 하는데 삶 가운데 불신앙으로 산다면은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건 믿지 않는 거죠. 크리스천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내 삶 가운데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짜가 되면 안 되죠. 어떤 사람 보게 되게 되면은 저 사람의 문제는 지금 죽기 살기로 주님께 매달려 되는데 더군다나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고 모셔드렸어요. 그럼 죽기 아니면 살기로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라고 막 달려들어야 되는데 자꾸 딴짓을 해요. 다른 걸 찾아가요. 다른 진리를 찾아봅니다. 다른 뭔가를 찾아봅니다. 알아듣게 말해줘도 안 듣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붙잡는 게 뭐냐면 자기 다 망한 다음에 내가 다 해봤더니 주님밖에 없어요. 얼마나 이게 손해 아닙니까? 인생이 짧은 인생인데 그거 손해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새 차를 너무 아낀 사람 너무 이상해요. 새 차를 아무리 아껴도 그것은 고물차가 돼요. 저는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새 차를 막 닦고 기싸나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팔아요. 새 차로. 아니 중고차로. 그러니까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아끼는 바람에. 여러분 그냥 소모품이잖아요.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성경책을 너무 아끼신 분들이 있어요. 아껴가지고 사랑하는 내 주님의 말씀 내 평생 간직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잘 누리시기 바래요. 우리가 소유하는 거 잘 누리시기 바래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누리시기 바래요. 물론 주를 위해서 그래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너무 아끼시면 안 돼요. 좀 누리세요, 여러분들. 주님을 좀 누리셔야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셔야지 마지막에 다 망한 다음에 주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온다면은 그래도 주님 사랑해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역전도 주시고 복을 주시겠지만 그동안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그 인생은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생명 대신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주님한테 가서 제발 사람들한테 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눈짓 보내지 말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물어보세요. 제 딸이 어제 이렇게 어디 갔다가 차를 딱 타고 왔는데 차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지금 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래요. 그래서 왜 안 좋니 물어봤더니 모르겠대요. 지금 스트레스가 받는지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제가 그러면 딸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하나님 제가 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네가 왜 안 좋은지 가르쳐 주실 거야.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너한테 회개하라는 마음 주시면 회개해. 알았지? 하고 이제 음악을 틀어줬어요. 사연 한 10분 있다가 알았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 그랬더니 멍 때리고 있었대 처음에는. 그래서 기도해라니까 멍 때리지 말고 기도해봐 그랬더니 한 10분 있다가 한 5분인가 10분 있다가 알았대.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자기 문제가 이런 문제였다고 알았대.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회개했니? 그랬더니 아직은 안 했대요. 회개해라. 그래서 네가 지금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문제 있는 걸 안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했대요.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울적해졌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인생 속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아픔, 뭔가 이렇게 마음의 무거움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린 자꾸만 뭔가를 막 왜 그러지 하면서 막 스트레스도 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주님 앞에 빛 대신 주님 앞에 가서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왜 이럴까요? 혹시 주님 제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가르쳐주세요. 그러면은요 아주 주님께서 즉시로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가르쳐주시냐면은 내가 뭐 때문에 지금 뭐 기분이 나쁘다든지 아니면 또 자존심이 상했다든지 대부분의 그 문제들이 내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 왜 그러냐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 쓰는 것이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온 것이 더럽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내 속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어려울까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라고 주님 앞에 물어보잖아요. 그러게 되면 주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회개하시면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네가 먼저 회개해라.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해라. 네가 먼저 거의 대부분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이렇게 갈등을 할 거 아니에요. 씨름을 할 거 아니에요. 막 밀당을 할 거 아니야. 주님 그건 그게 아니고 이건 이게 아니고 막 이제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주님 앞에 머물러 있다 보면 결국은 알았어요 주님. 제가 이번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그 순간 마음에 깊은 평안이 옵니다. 위로가 옵니다. 은혜가 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하면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이런 말을 못할까요? 할렐루야.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괜찮 배경음악으로 그냥 들으세요. 뭐 이렇게 뭐 놀라세요 그냥 배경음악으로 들으시면 언젠가 꺼지겠죠.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말하는 것이죠. 1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더라도 이 증언은 참되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참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인생 속에서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않은 어떤 거를 경험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10명, 20명, 100명이 여러분을 대항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경험한 그 경험은 그 10명, 20명, 100명의 그 사람들의 생각을 뚫고 지나갑니다. 왜? 그 사람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들 군대 안 갔다 오신 자매님들 속에 우리 형제님들이 막 의시되면서 군대 얘기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아무도 경험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그만하라고 해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그걸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무게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남자들은 무게 딱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신 자매님을 만나면 그마저도 이제 못하신 분도 있는데 자기가 경험한 사람은요 아무리 반대가 있어도 뚫고 지나가는 힘이 있어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파 사람은 율법학자들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부인하면서 추궁하도록 막 그럽니다. 근데 그 소경이 그 서슬퍼런 그런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 앞에서 기죽던가요? 성경 읽어보세요. 절대 기 안 죽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막 뚫고 지나가요. 그 반대를 뚫고 지나갑니다. 왜?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를 증언하는 것은 참되다는 거예요. 왜?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못 산다니까는요. 그럼 그저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분들이냐? 안 만난 거예요. 미안하지만 피상적으로 만난 거예요. 말씀에 그렇다니까 그렇게 만난 거예요. 기도해서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못 해본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주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면서 주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아직 경험 못 해봐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경험하느냐? 순종하면 경험합니다. 꼭 내가 거기에 쳐들고 끝까지 부인해보다가 다 망한 다음에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라도 경험하는 게 은혜입니다 사실은. 근데 어떻게 경험하느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보면은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들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누군가 알아야죠. 예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뿐만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한번 살아봐야죠. 또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의로움을 내가 부족하면 의로움으로도 순종해 봐야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생명의 빛 되신 것을 우리가 왜 신뢰할 수 없냐면은 예수님을 너무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대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정한 기준이 있어요. 자기의 정한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이번에 에제르 기도 모임 때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3호가 애니어그램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이제 그게 좀 거기서 또 잘 한 다음에 또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또 배웠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다 기질이 달라요. 보는 각도가 달라요. 다 달라요. 저도 어느 한 부분이 한 사람일 뿐이고 여러분 각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기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좋다 안 좋다의 차이점 단순하게 하면 뭐냐면은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은 관계가 다 깨지게 되어 있고요. 상대방의 기준으로 함께 대화를 나누면 관계는 회복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막 계속해서 싸우신 분들을 보게 되면은 다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남편을 또 아내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귀담아 듣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언어로 대화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은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부부관계뿐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언어로 대화하기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좋아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만 우리의 죄성은 100% 내 언어로 하고 싶어져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그 100%가 90%, 80%, 70%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다 하면서 내 안에 내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그래서 사람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을 정한 기준으로 사람들은 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하는 것이 그분이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기대한 만큼 움직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기대한 만큼 움직이신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만큼 사람들이 움직여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믿는 만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서 내가 이렇게 믿어주잖아요. 그러면은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DNA로부터 온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움직입니다. 우리가 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기대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나의 고정관념, 내가 경험한 만큼만 주님 믿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만 일어나든가 그마저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애굽 이공을 통해서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확인했던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 거냐 아니냐. 자꾸 이것만 확인한 거예요. 이거냐 아니냐 이것만 확인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교회 규모에서 밀리언짜리 땅 사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교회에서 무슨 건물을 짓습니까? 좀 더 큰 건물로 가는 게 상식이에요. 이게 상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저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정한 게 그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냐 아니냐만 결정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기대하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기대한 만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예를 들어서 천재 그 밑에 영재 그 밑에 약간 영재 이런 기준이 있다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제일 밑에 약간 영재라고 했으면 영재라고 했으면은 아니면 아예 정말 평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세상이 이게 발전되면서 우리는 IQ로만 봤더니 저는 IQ로 제가 있었던 초등학교 5천 명 중에 12등이었었어요. 이 정도 되면 와 해야 되는데 현재 제 모습을 보니까 와 할 게 아니죠. 그런데 발전하다 보니까는 IQ만 있는 게 아니라 EQ가 있고 또 멍큐가 있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은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가 아무리 뭐 천재 그 밑에 뭐 영재 밑에 약간 영재가 된다 하더라도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십니까? 그 약속 붙잡고 계속 격려하고 가다 보면은 이 아이가 옛날에 나 거의 바닥에서 키웠는데 막상 한 30년, 40년 아이가 자라는 거 보고 나니까 나는 격려만 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는데 멋진 자녀로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간적인 나의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가만 믿고 확인됐으면 나아가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런데 보니까 너희는 가서 민족으로 제자 삼으래요. 저는요 이 말씀 들으면서 이 지금 대상이 누구냐면은 11명이에요. 11명의 제자들한테, 그것도 시골 사람들이고 정규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고. 마치 지금 이와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우리 전 세계를 우리의, 그래서 여러분 뭐 여기 이쪽은 뭐 아프리카 맞고 저쪽은 유럽 맞고 여기는 뭐 어디 맞고 하면서 각 나라 하나씩 맡아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나라를 제자 삼읍시다 그러면은 아마 분명히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좀 심하다. 내지는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 뭐 이렇게 말하시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건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절 후반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다시 말해서 하늘의 권세, 영계를 지배하시고 모든 인생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악령의 역사를 물리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또 땅의 권세, 자연의 법칙도 다스리실 수 있고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우리 가운데 기적도 베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더군다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한다면은 우리가 이 사명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혼군의 제자 삼겠노라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든지 우리 영혼군의 제자 삼겠다 하면서 우리 주변을 얘기하지만 우리 자녀 세대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민족을 제자 삼을지 어떻게 알아요? 또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민족을 제자 삼으면서 기도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기대한 만큼, 우리 기대한 만큼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에요.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 몰랐다는 건 세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몰랐어요.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17절에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18절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여 주신다. 지금 너희들이 한 가지 모르는 건 있는데 내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서 지금 증언해 주신다 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1장 1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인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 나오죠? 하나님 영이 나오죠?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기라니 빛이 생겼어요. 이게 말씀이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어떤 인격으로 얘기하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하면서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 나와요. 우리 가운데 사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이 나와요. 지금 성경의 전문가라고 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전문가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한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이 내가 읽을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되도록 기도하면서 말씀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남편 말씀 읽어야 돼요. 헌하식 하려면 말씀 읽어야 돼요. 우리 자식 앞에서 말씀을 읽는 것을 막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아이가 진짜 하나님의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분한테 얘기한 거지만 사실 여러분한테 얘기한 거 아시죠? 희생타라는 거예요. 이거 보고 이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신약에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데 원래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이 빛인 걸 모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걸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9절에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삶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찾고 있던 진짜 아버지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고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보면 나의 아버지를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오늘 진짜 아버지를 가르쳐주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는 내 육신의 아버지와 다른 거예요. 능력이 있고요. 한계가 없어요. 그 아버지를 만나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다 끝나는 거예요. 저희 딸아이, 둘째 딸아이가 요즘에 집요하게 돈을 모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할 게 있대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이제. 그래서 뭐 보니까는 저금통장에다가 저금통 그 구멍에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이렇게 큼지하게 잘라가 지폐가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모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어이 딸, 네가 모았어? 이렇게 기특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그때 제가 감동을 먹었잖아요. 아빠 돈 필요해? 써. 이 깊은 감동. 그래서 내가 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답이 뭐냐면 그 말에 더 깊은 감동을 받는 거야. 내가 필요한 아빠가 다 사주잖아. 얘는 딜을 할 줄 아는 애예요. 딜을 할 줄 아는 애예요. 제가 왜 감동이 됐냐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뭐 필요하세요? 제 인생이 좀 필요하세요? 뭐 제가 지금 월급 탔는데 이거 좀 필요하세요? 주님 쓰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나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딜을 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물론 어떤 순간순간까지 했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내 것을 다 드리면 나에게 필요한 거 모든 걸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려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냥 자녀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자녀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다 그럴 거예요. 아빠 써. 왜? 아빠는 언제든지 나 필요한 거 채워주잖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쓰세요. 뭐 제가 좀 드려야 될 게 뭐 없나요? 뭐 제 삶 속에 좀 쓰시고 싶으신 건 쓰세요 좀 주님. 근데 우리는 그때부터 금식 들어가잖아요. 쓰시겠다라면은 이거 드려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막 주님하고 막 계산하면서 딜하면서 막 한 번도 편안하게 주님 마음껏 쓰세요. 이 생명이라도 주님 쓰세요. 막 이러지를 못하잖아요. 우리는 막 딜 들어가고 막 고민하고 막 금식하고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그래 한번 쓰세요. 이랬는데 나중에 은혜 받는 게 뭐예요? 와 채워주셨네 이러면서 또 간증하잖아요. 우리 애만 또 못해요.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애만 또 못해요. 우리는 애만 또 못해요. 정말이에요. 우리 애만 또 못해요. 근데 그 애가 점점 갈수록 자기 자신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본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있으려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신다는, 하늘로부터 오신 걸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을 내가 믿겠는데 예수님 못 믿겠다 이런 분이 계세요. 하나님 믿겠대요. 근데 예수님 못 믿겠대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본 사람 아버지를 봤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그래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분이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의 얘기를 할 때에는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이라는 곳에 가보신 분 말고요. 2년을 살면서 거기에 그 테이블 마운틴이라는 곳에 너무 아름다워요. 자, 느껴지세요? 테이블 마운틴 너무 아름답다니까요. 여러분 느껴지시냐고요? 예. 네. 가보신 분은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왜 못 느끼냐면 여러분들은 저는 너무 아름답다고 말할 때는요. 머릿속에 벌써 뭐가 지나갔냐면요. 테이블 마운틴에 구름이 쫙 펼쳐져 있고 비가 오면 거기에 2초 내지 3초 간격으로 계속 내리치는 게 번개들.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 2, 3초 간격으로 번개가 내리쳐요. 비가 오면은요. 그럼 그거 가만 보고 있으면요. 와, 너무 놀랍다. 이게 그냥 어쩌다 한번 내리치는 게 아니라 계속 내리친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구경해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바깥에서.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제가 아무리 설명해준들 여러분 감동은 덜할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이와 같다 계속 설명해 주지만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은 가져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소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내 삶이 되도록 우리가 인생을 좀 던져야 되지 않겠어요?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상급을 쌓으려. 하늘의 상급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다면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상급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삶 아니에요. 이게 진짜 크리스천의 삶 아니에요. 그래서 살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가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알 수 있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저것은요, 저주받은 사람만이 올라가는 게 십자가의 형틀이에요. 근데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럼 왜 올라가셨을까? 이거 알아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막 이런 하면서 내가 막 너무 불쌍해서 막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근데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인 줄 아세요? 나하고 상관없는 눈물이에요. 너무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너무 안 됐다.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뭔가 십자가의 의미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뭘 봐야 되냐면은 내가 지금 달려 있어야 되는데 왜 주님이 달려 계시지? 그러면서 내가 달려야 될 저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감동하는 거예요.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가 저분이 대신 받음으로 내게 저주가 사라진 거예요. 나의 죄책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주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더 순종하겠습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새로운 운명을 허락해 주셨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을 주신 주님. 동시에 이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몸을 주기까지 사랑했다면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자인데 내가 진짜 인간이라면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존재라면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정말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인데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이웃을 사랑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 나와야 돼요. 이 십자가의 그런 사랑. 그런 사람만이 우리가 희생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못한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미쳐야 돼요. 미쳐야 됩니다. 그럼 신앙은요,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미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미쳐 있어요, 뭔가에. 여러분, 자기 젊음에 미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자식에게 미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어떤 이뤄놓은 것에 미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이 없잖아요. 그럼 먹고 사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그 인생 속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돈 버는 데 미쳐 있어요. 근데 먹고 살만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에 미치는 줄 아세요? 취미생활에 미쳐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사드립니다. 아니면 이것저것 누립니다. 여행도 다닙니다. 막 미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죽음 앞에서 미치는 거예요. 잘못 산 걸 안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우리 인생은 미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미쳐야 될 건가 결정해야 돼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예수님께 한 가지 다른 우리가 미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 가운데 어떤 뭐 잠시 미쳐서 이렇게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뭐 사람이 살아났다던가 그 영혼이 죽음에서 벗어났다던가 이런지는 않아요. 생명이 살아났다던가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께 미치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내가 예수께 미쳤더니 주변이 살아나요. 내가 예수께 미쳤더니 가족이 살아나고 내가 예수께 미쳤더니 내 자녀들이 살아나고 내가 예수께 미쳤더니 내 주변에 일하는 동료들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되고 내가 예수께 미쳤더니 내 비즈니스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내가 예수께 미쳤더니 나는 내가 미치려면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었더니 그리고 미쳤더니 내 주변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끌려가는 사람은요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을 끄는 사람은 미쳐야 돼요. 그래서 리더는 항상 미쳐야 돼요. 끌려가는 사람 안 미쳐도 돼요. 그냥 미친 사람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진짜예요. 뭐 뭘 하든지 간에 뭐 비즈니스를 미친 사람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그냥 먹고 사는 기는 해요. 하지만 영광은 못 받아요. 끌려가는 사람은 안 미쳐도 돼요. 그냥 끌고 가는 사람은 미쳐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는 사람으로 불러주셨거든요.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다 리더입니다. 미쳐야 돼요. 가장이면 남편으로서 미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미쳐야 돼요. 자식 있으면 자녀를 위해서 미쳐야 돼요. 나를 따르는 먹은 식구가 있으면 목자로서 미쳐야 돼요. 미쳐야 돼요. 오늘 우리가 공동에서 팀 리더를 세울 겁니다. 미쳐야 돼요. 미쳐야지만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사하십시다. 미친 사람 되십시다. 미친 사람 되십시다. 우리 좀 이런 얘기 좀 들어야 돼요. 미친놈. 누군가에게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미쳤어. 미친놈. 우리 자매님한테는 안 했기에 좀 부끄러워요, 제가. 그런 사람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십시다.